멀리 기차기울을 나를 두고 멀리 간다네. 이제 잊지 못할 사람이지만 언젠가는 또 만나겠지. 헤어졌다 또 만난다네. 기적 소리 그렇지만 외롭지 않아.